자기야, 몸은 좀 괜찮아? 아직도 많이 안 좋아? 어떡하지?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? 몸살 걸려서 온몸이 다 아파? 그럼 내가 조금 주물러 줄게. 그러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. 다리가 제일 많이 아프지? 내가 주물러 줄게. 그때 좀 시원해? 다행이다. 그래도 조금 시원해하는 것 같아서. 그리고 아프지 마. 아픈 모습 보면 내 마음 얼마나 아픈데. 뭔가 이렇게 아프면 맨날 간병 해줘야 될것 같잖아. 그리고 여름이라 잘 낫지도 않아.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. 나도 안 아플게. 그래도 우리 자기랑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오늘은 집에 아무도 안 계시네. 다들 어디 가셨나 봐. 일부러 아무도 없을 때 아픈 거 아니야? 굳이 안 아파도 되는데. 안 아파도 나 자기 좋아하는. 마사지 해주는데 우리 자기는 왜 이렇게 흥분해? 흥분 안 해도 돼. 아직 시작이거든. 시작. 마사지만 해준 건데. 다른데도 중에는